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호소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후대두를 위하여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국이 귀중함을 깨달은 것은 장군님 고리울 때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